완전 자살 매뉴얼. 자살 방법만으로 몇백 페이지를 채운 일본의 베스트셀러 책 제목입니다. 극약과 총기를 사용하는 전통적인 자살 방법에서부터 익사, 동사, 분신 같은 방법에 이르기까지 만화까지 곁들여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별 표시로 영화의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이 책에서는 해골 모양으로 자살 방법의 등급도 매겨놨습니다. 거기에다 목을 매달기에는 여기가 좋습니다. 뛰어내리기에는 어떤 빌딩이 좋지요. 이렇게 장소를 알려주는 친절. 일본인답게 친절함도 잊지 않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출판업자는 이 책이 낙관주의를 조장한다고 말합니다. 사태가 정말 악화될 경우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으니 다시 마음 놓고 생에 집착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어떠세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었어요. 정말 섬뜩했는데요. 돈 되는 일이라면 무덤을 파서라도 핑계거리를 찾아내는 그 천박한 자본의 논리를 보는 것 같아서요. 청년기에 섬세한 감정까지 이용해 먹는 일본의 상술. 이것만은 배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en they come for you? Bad boys, bad boys.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en they come for you? You chuck it on that one, you chuck it on this one. You chuck it on your mother and you chuck it on your father. You chuck it on your brother and you chuck it on your sister. You chuck it on that one and you chuck it on me. Bad boys, bad boys.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en they come for you? Bad boys, bad boys. What you gonna do? What you gonna do? When 그룹 이너서클이 그 일본인들에게 대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Bad Boys TV 시리즈 Cops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송재영 씨, 쓸쓸한 밤에 좀 신나는 음악 좀 들려달라고 하셨는데요.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재영 씨는 빨리 이 쓸쓸한 가을밤을 벗어나서 온기 있는 따뜻한 겨울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셨네요. 겨울을 따뜻하게 느끼시는 거 보니까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최관식 씨 20번째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더 성실하고 보람차게 앞으로 보내시겠다고요. 대구의 최은정 씨의 편지는 조금 늦게 도착했네요. 늦었지만 성훈이 오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요. 3명밖에 없는 제 동생들 중에 아무리 구박해도 언제나 제게 잘해주는 첫째 동생 은희의 생일입니다. 서초구 방배사동의 노은미 씨가 이렇게 축하해 오셨는데요. 세상에 이런 동생이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제 동생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축하드립니다. 저 다음 곡은요. 다음 곡 들려드리기 전에 오늘은요. 스크린 에세이 시간입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엮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변호사, 법률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죠. 저희 주소도 이기며 말씀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문정동의 강석원 씨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리미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고진학 씨 고맙습니다.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강릉 포남동에서 성진규 학생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영화 킬링필드 중에서 존 레논이 부릅니다. Imagine.

나른하고 흘러내릴 듯이 뜨거운 영화의 분위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네요. 영화 바디 힛 중에서 바디 힛, 존 베리의 음악이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없었다면 좋은 법률가도 없었을 것이다. 찰스 디킨스의 말인데요. 이 말은 요즘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사회 정의에 상관없이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가 판정되는 법률 천국. 그곳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변자가 아니라 법을 조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 바디 히트는 이런 능력 있는 법률가와 나쁜 의뢰인 사이의 얘기를 다루고 있죠. 플로리다주의 자그마한 관광지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변호사 넷 윌리엄 허트는 한증막같이 숨이 턱턱 막히는 뜨거운 여름날 해변가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아름답고 육감적인 그녀의 이름은 매티, 거부 워커의 아내였죠. 보잘것없는 변호사인 그에게 그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우수에 찬 그 여인에게 무슨 암시라도 받은 것처럼 네드는 그녀의 대담한 유혹에 걸려듭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 그것은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사랑과 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네드는 고민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마이애미에서 번듯하게 살아가면서 잘나가는 변호사로 행세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역시 굴뚝 같았죠. 결국 네드는 매튜와 함께 남편을 방갈로로 유인해서 죽인 뒤 불을 질러버립니다. 법을 지켜야 할 변호사가 오히려 죄인이 되고 만 것이죠. 영화 바디가드에서 케빈 코스너가 말하죠. 바디가드는 의뢰인과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변호인 역시 냉정한 법리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의뢰인과 사사로운 감정에 빠지는 것, 금물입니다. 하지만 바디 히트의 이 윌리엄 허트처럼 육체의 증거에서 최고의 변호사 프랭크는 살인적인 육체를 가진 화랑의 여주인 레베카에게 그만 빠져들고 말지요. 영화 육체의 증거 중에서 Handcuffs, 수갑이었습니다. 라베카는 심장이 약한 60대 중반의 갑부와 코카인을 흡입한 채 격렬한 정사를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든 죄목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정사 장면을 찍은 비디오 테이프와 갑부의 비서 조엔의 불리한 증언, 이 때문에 레베카는 궁지에 몰리게 되죠. 게다가 유산이 레베카에게 상속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산을 노린 가장된 자연사라는데 여론의 초점이 모입니다. 이 방면에 최고의 변호사로 꼽히는 프랭크, 그는 그녀의 묘한 매력에 사로잡혀서 이 사건을 맡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집요한 유혹과 색다른 자극에 이끌려서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레베카는 그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고, 프랭크는 법정에서 담당 검사의 새로운 증인, 또 새로운 증언 때문에 궁지에 몰리고 맙니다. 특히 레베카가 돈 많은 다른 노인에게도 유사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그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죠. 그것은 의뢰인으로서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다는 그런 직업적인 분노가 아니라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돈을 위해서 노인들에게 육체를 미끼로 접근했다는 것. 그것이 더욱 화나는 일이었습니다. 프랭크는 변론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레베카가 그의 부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 프랭크를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로 몰아세웁니다. 결국 레베카는 무죄가 되지만 그녀에게 빠져서 거짓 증언을 했던 의사가 프랭크와 레베카의 미래 장소로 뛰어들면서 타국을 맞습니다. 레베카는 사살되고 프랭크는 한꺼번에 명예와 가정을 모두 잃어버리는 신세가 되죠. 변호사의 천국인 미국이다 보니까 뭐 이런 변호사도 있고 또 저런 변호사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프랭크의 경우는 정의를 지키는 법조인으로서의 소신이 사라진, 나쁜 사람에게만 좋은 변호사가 돼버린 그런 최악의 경우로 보여지죠. 하지만 아직도 변호사를 다루는 많은 영화는 법을 지키려는 변호사들의 용기를 찬양합니다. 영화 피고인의 변호사 머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But it is the crime of criminal solicitation to induce or entreat or encourage or persuade another person to commit a rape. Hold her down, stick it to her, make her moan. These three men did worse than nothing. They cheered and they clapped and they rooted the others on. They made sure that Sarah Tobias was raped and raped and raped. Now, you tell me, is that nothing? Thank you. 영화 피고인 중에서 변호사 머피의 마지막 변론 장면과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한 자유분방한 여자가 허름한 지점에서 춤을 추고 놀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럿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녀는 일반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그들을 법정에 고소하시오. 과연 그녀는 성폭행 당한 것일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취한 것일까? 그녀의 법정 대리인으로 특별 검사가 된 변호사 머피는 고민에 빠져듭니다. 이런 사건의 재판은 대부분 여자에게 불리하기 마련이었죠. 여성의 과거나 사회적인 위치, 심지어는 성생활에 대한 프라이버시까지 건드려서 여성 측을 혼란시키고 또 수치심 때문에 재판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변호사들의 수법이었으니까요. 생각 끝에 머피는 피고인 측과 협상합니다. 행위에 무분별한 위협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생활이 나빴던, 질이 나빴던 사라의 과거가 법정에서의 그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까 두려워서였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사라는 머피에게 자신을 팔아넘겼다고 질타합니다. 현재의 사생활이 나쁜 남자는 법으로 보호될 수 있고 과거가 난잡한 여자는 법으로 보호될 수 없는 것인가? 생각 끝에 머피와 사라는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성폭행 장면을 구경하면서 방관했던 많은 사람들을 모두 이 성폭행을 유도하는 데 책임이 있다고 해서 교사죄로 법정에 세웁니다. 여인에게 가해지는 성폭행을 방관함으로써 묵시적인 동조 내지는 교사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도덕적인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힘을 합해 재판장마저 코웃음을 친 이 재판을 승리로 이끌죠. 자신의 의뢰인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또는 이 사건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 법을 넘어서서 변호사의 양심과 직업 윤리의 틀을 아주 아프게 파고드는 문제죠.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뮤직박스, 이 영화에서 여성 변호사 앤 탈버트는 역사적인 진실과 핏줄의 정 사이에서 아주 많이 방황을 하게 되죠. 그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옳았던가? 이것은 아직도 많은 아픔 속에 생각해야 할 정말 힘든 문제였습니다. 영화 뮤직박스 중에서 앤의 테마 듣습니다. 영화 뮤직 박스 중에서 앤의 테마였습니다. 앤, 제시카 랭은 어느 날 친정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유태인 단체가 자신을 2차 대전 기간 중에 헝가리에서 나치의 앞잡이로 많은 양민을 고문하고 살해한 진범으로 기소했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에 애는 담당 검사를 만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의 유죄는 확실하니 친족의 정에 얽매이지 말라고 충고하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키워주고 험난한 이민 생활에서 이제야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변호를 맡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과거를 조사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때때로 큰 돈을 누군가에게 보내줬는데 그 사람은 교통사고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계속 협박을 해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검사는 미시카라는 헝가리 비밀경찰이 바로 앤의 아버지 라슬로라는 것을 그 증거를 차례차례 제시합니다. 궁지에 몰린 애는 시아버지의 도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 증인의 몇 명이 유태인인 것을 밝혀내서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데 성공하죠. 하지만 격렬한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애는 증인들이 2차 대전 중에 당한 만행을 들으면서 이전에 파헤친 협박의 내용을 알게 됩니다. 16살의 소녀를 성폭행하고 학살하는 모습을 그녀의 남자친구가 찍어서 협박을 한 것이죠. 갑자기 그녀는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에게서 야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에게서 결정적인 증언을 할 사람이 헝가리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애는 검사와 함께 헝가리로 떠납니다. 학살이 있었다는 단위 후강 그리고 거리거리를 보면서 애는 정말 착잡한 심정이 됩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증인은 라슬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서 재판관은 라슬로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제 시간이 남은 애는 아버지가 돌봐줬다는 사람의 식구를 찾아갑니다. 그녀는 거기에서 그가 맡겼다는 전당표 한 장을 찾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애는 전당포에서 물건을 찾는데 그것은 낡은 뮤직박스였죠. 뮤직박스의 홈통이 돌아가면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홈통이 돌아가면서 무엇인가가 삐죽이 나타나죠. 그것은 학살의 현장에 서 있는 미시카, 바로 자신의 아버지 라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영화 뮤직박스 중에서 뮤직박스였습니다. 라슬러의 무죄를 기념하는 파티가 벌어지는 날, 애는 아버지에게 그의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죠. 하지만 그 아버지를 뒤로하고 집으로 온 앤. 그녀는 밤새 검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헝가리에서 입수한 사진도 동봉하죠. 그녀가 친족의 정 대신에 진실을 택한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라면 어떨까요? 가족을 팔았다고 비난받지 않았겠어요? 글쎄요. 진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어쩌면 아주 한계가 애매한 기체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야망의 함정도 무엇이 정의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에 빠뜨립니다. 하버드를 졸업한 기대주 미치는 거액의 급여와 엄청난 조건을 제시한 변호사 사무소에 취직합니다. 엄격한 가정에 대한 통제와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 찬 회사. 하지만 미치는 변호사들이 이상하게 사망하고 또 자신도 모르게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FBI가 그에게 접근하면서 그의 전도양향했던 인생은 순식간에 위기에 빠집니다. 미치의 회사는 마피아 조직의 돈 세탁을 주로 하는 회사였죠. 그래서 정부의 내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요. 미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그냥 있자니 공범자로 법망에 걸려들겠고 FBI에 협조하자니 고객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뿐만이 아니라 마피아의 살해 위협 속에서 평생을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이런 끔찍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미치는 회사가 상담 시간을 과다하게 계산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발견하고는 자료를 모읍니다. 그리고 마피아를 만난 미츠는 돈 세탁 자료는 모른 것으로 할 테니 돈을 많이 청구했다는 사실만 인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FBI는 회사의 간부들을 체포할 수는 있었지만 마피아는 잡지 못하고 미츠는 FBI에게서 받은 돈으로 형을 멀리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미치는 자신의 궁지를 피하기 위해서 큰 범죄에는 눈을 감고 작은 범죄를 폭로해서 마피아와 FBI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미치는 정의의 편에 선 것일까요? 글쎄요. 야망의 함정의 메인 타이틀 들어봅니다. 데이브 그루스니 음악을 맡은 야망의 함정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변호사란 무엇인가? 영화 Regarding Hanley, 헨리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아주 모범답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부러울 것 없는 명성, 부, 행복한 가정,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변호사 헨리. 하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이죠. 어느 날 밤 헨리는 가게로 담배를 사러 가다가 강도의 총에 머리와 가슴을 맞고 쓰러집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지만 그는 과거의 모든 기억을 상실합니다. 몸도 많이 다치고요. 그 뒤부터 가족의 극진한 간호로 정상적인 삶을 살려는 헨리의 피나는 노력이 이어집니다. 과거의 기억을 서서히 되찾으면서 헨리는 자신이 정말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이제 오늘 변호사 얘기에서 결론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에 대한 얘기는 참 많습니다. 좋은 변호사는 나쁜 이웃이다. 법률가란 법률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나쁜 사람들이 없다면 좋은 법률가는 없을 것이다. 이런 찰스 디킨스의 말도 있고요. 우리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범죄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재판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종류의 변호사도 함께 보게 되고요. 과연 그들이 모두 법과 정의를 위해서 봉사하는가? 이런 질문 떠올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도 정말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입으로 수많은 악기를 흉내내는 사람이죠. 바비 맥퍼린이 부른 워킹 토킹 맨, Regarding Henley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요즘에 무척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성기랑 희정이한테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겠으니 꼭 힘내라고 말씀해달라고 서울 중구 인현동에서 김현재 씨가 편지 보내주셨어요.